8 UBS. Suyomakhe. Bangasmida, 여러분. 이곳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을 온통 음악으로 물들이는 수요음악회입니다. 저희 수요음악회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다른 음악가들을 소개하며 이들이 노래했던 가사에 어떤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우리 근현대사의 변곡점 사이에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대중문화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 아이콘들은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한 문화적 상징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음악가들은 단순히 자신들만의 음악 이야기가 아닌 세대와 시대를 관통하는 메시지로서의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과거의 메시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의 수요 음악회에서는 지금 들리고 있는 이 노래의 주인공, 바로 레전드 록밴드 퀸을 모실 예정입니다. 다들 오늘의 LP판 올릴 준비 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하얀 러닝 셔츠와 청바지, 마이크를 잡은 그를 보며 열광하는 사람들.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바로 프레디 머큐리입니다. 2018년 개봉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볼 수 있듯이 퀸은 관습과 질서를 온몸으로 거부했던 실험적인 밴드였는데요. 노래 보헤미안 랩소디만 들어도 한국의 아카펠라, 발라드, 오페라, 하드록, 발라드, 이렇게 다섯 개의 섹션으로 6분을 진행했다는 것이 경이롭게만 느껴집니다. 이래저래 떠도는 소문도 많고 음악성에 있어서 의문이 많이 남은 밴드이긴 하지만 흥행과 인기만큼은 거의 비틀즈에 버금갈 정도의 레전드 밴드로 남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시대를 막론한 폭넓고도 막강한 인기를 가지고 있는 록밴드는 퀸이 유일무이할 정도로 독보적이죠. 저도 약 5년 전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와, 이 곡이 퀸의 노래였구나. 어떻게 이 노래가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1970년대 중반경부터 퀸에 의해서 뮤직비디오가 더욱 보편화됐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단지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면서 즐기는 음악에 대한 욕구와 수요가 급증하며 세계 대중음악 팬들을 이끌었다고도 합니다. 영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는 우리 사회에서 마이너리티에 속했습니다. 인도계 부모님 아래에서 자라 학창시절에는 파키스탄인이라며 괴롭힘을 당하고 퀸 결성 후에는 양성애자로서 또다시 외로운 마이너리티의 길을 걷게 되죠. LGBT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일고 있지만 평생을 마이너리티로 살아온 프레디 머큐리는 성적 지향에 있어 다름에 대해 관용적인 자세를 보이는 가사를 썼는데요. 그런 가사인 줄 몰랐는데 색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난 후 프레디 머큐리가 얼마나 많은 고심을 거쳤는지 사람들의 시선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지가 보입니다. 과연 어떤 노래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1970년대 들어 유럽 전역에 휘몰아친 68현명의 잔해가 하나씩 걷어지고 유럽은 다시 규율과 질서를 회복하던 중이었습니다. 유럽에는 미국 자본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미국의 상업적인 대중문화의 유입이 밀물처럼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에 퀸은 단정하고 엄숙한 영국의 사회 분위기에 온몸으로 저항하는 듯해 보입니다. 저번 라디오에 나왔던 비틀즈의 자유에 대한 목소리, 히피와는 다른 시대 상황이었죠. 노래를 통해 봤을 때는 노래 보헤미안 랩소디에서는 마마가 많이 나옵니다. 그 마마는 당시 프레디 머큐리의 연인이었던 메리 오스틴입니다. 가사에서 프레디 머큐리는 메리 오스틴에게 방금 한 남자를 죽였다고 고백하는데 이는 이성애자로서의 자신을 죽이고 양성애자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이었죠. 이어서 나오는 파트에서는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사랑과 성공을 잃었는데 나는 지금 이 선택을 통해 모든 걸 던져버렸다며 자책합니다. 그리고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지친 고백도 이어지는데요. 당시 프레디 머큐리의 고민과 사회적 분위기, 공인으로서 그가 겪어야 했을 심한 내적 갈등에 가슴이 많이 아프네요. 1975년부터 1989년까지 14년 동안 보헤미안 랩소디는 한국에서 금지곡이었습니다. 마마를 그 자체로 어머니로 해석해 Just Kill the Man의 Man은 아버지로 보아 근친 사례를 조장한다는 이유였죠. 다소 어이없는 이유지만 이때 당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금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 놀랍기도 합니다. 다음 노래는 라디오 가가라는 노래입니다. All you hear is Radio Gaga, Radio Gugu, Radio Gaga. 계속해서 나오는 라디오라는 단어. 1980년대 들어 TV의 대중화로 인해 라디오의 위상이 예전과 달리 쇠퇴해가는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문학적인 비유를 활용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라져간 모든 사람들, 문화, 음악, 기술, 유행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습니다. 라디오, Someone Still Loves You. 라디오여, 누군가는 여전히 널 사랑해. 어쩌면 우리는 떠나간 사람을 바라보듯 라디오의 추억에만 젖어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놓친 이야기에 대해 노래하는 퀸 덕분에 우리가 그 시대에 위로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오늘은 시대를 치러나간 레전드 록밴드 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당시의 영국에는 두 명의 여왕이 있었다. 당시 영국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이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대를 만들어 나갔다고도 할 수 있는 레전드 밴드 퀸. 머큐리 노래의 가사들은 그가 뿜어내는 마성의 목소리와 달리 사회 경제적 변화에 맞선 자아 정체성의 혼란이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프레디 머큐리는 관객에게 위로를 주며 위로를 원하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위대한 아티스트는 시대를 통찰하고 대중의 마음과 생각에 공감하면서 그들의 슬픔과 기쁨에 동참합니다. 또 그 철학을 가지고 대중을 이끌고 다니며 시대적 흐름의 상징적 모델로서 대중들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죠. 그렇게 우리 시대의 여러 사건과 사고에는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는 음악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오늘의 LP판이 벌써 다 돌아 끝난 것 같네요. 오늘은 다른 에피소드들과 사뭇 다른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른 음악가와 함께 찾아올게요. 이상으로 오늘의 진행자 지민주, 디렉터 김주원, 엔지니어 김태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UBS